그대 떠난 이 가슴에 굳은 비는 내리는데 돌아서며 손짓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느 하늘나라에서 사랑의 상처 가슴 안고 비에 젖어 홀로 있나 저 흐느끼나